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의 기원이 승리했다. 전쟁에서 옛날에 리스인가요? 거기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긴 것을 이제 가서 전하려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병사가 뛰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리가 거의 42.195km 마라톤. 병사 그 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대 마라톤이 시작이 됐어요. 승리의 소식을 얼마나 전해주고 싶었습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백리길을 이상을 뛰어온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리길, 만리길 쫓아가서 달려가서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구운 뉴스입니까? 이거가 복음이 안 된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되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겨도 안 되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부활체가 될 것이다. 믿어지시는 분만 하면은, 사실 뭐 이거 설교 다 한 거예요. 이 부활, 이거 뭐 더 여기 더 뭘 덧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듣는 부활절 설교. 본문만 딱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 건가 감이 오잖아 벌써. 그런데 매년 부활절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한 분은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매년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혹시나 부활의 사건을 너무너무 이렇게 힘겹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도 못하고, 참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또 깨우쳐주는 거죠. 다시 깨우쳐. 부활의 생명을 또 새롭게 주입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 사건의 이 증인,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 복된 자격은 어떤 것이냐. 부활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죠. 앞에 막달라는 그 성이 아니라 그 지명이에요. 지명. 고향을. 네. 막베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가 의외의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그녀가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가지고 요새 세상 사람들은 픽션을 만드는 거죠. 남과 여의 어떤 거,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빈치 코드 아시죠? 댄 브라운이 썼는데 이거 쓰레기 같은 글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안티 기독교의 선봉입니다. 이 댄 브라운. 어떤 상상을 했느냐.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부였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어딘가 자라고 있는 그러한 비밀 코드가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안에 들어있다. 참.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일고의 가치가 없죠. 사단의 미혹, 막달라 마리아. 참 오해 굉장히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당시에도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일곱 귀신 들렸죠. 귀신이 몇 개? 그 다음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창기였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가장 땅에 오셔서 최고의 핵심적인 사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복음은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후세 사람들도 아 그런 여자가 그런 비천한 여자가 처음 보고 전했거든요. 예수님 살아났었다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저렇게 살아가는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왕이 얘기했다거나 대제사장이 어휴 예수님 살아나셨네. 내가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는데 라고 했다거나 그럼 뭔가 좀 신분이나 지위나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다면 조금 더 나았겠죠. 신빙성이 있었겠지. 그런데 누가? 그게 진짜일 수 있을까?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사실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걸 전해준 메신저가 그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보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면 약하고 모자라고 병들고 천하게 사는 인생들이 찾아와 주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렇게 낮아져야 될 이유가 이 마리아의 집 사정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예수님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 배단이 지나갈 때면 예수님 꼭 들러서 심방하시는 거예요. 꼭 들러요. 예수님. 주님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죠. 거기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누구 있어요? 나사로. 셋이 사는데 부모 이름이 없어.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이렇게 새남매가 그냥 파는데 위로는 여자도 그 다음에 남자 하나 누구? 나사로. 나사로 건강에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려있어요. 그러니 가정이 제대로 경제적인 게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혼이나 이런 것도 할 생각 못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이야 많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생활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물로. 그런 삶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폄하한 거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는 거죠. 이렇게 조롱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상사람이죠. 톡 지나가면 들르시오. 하나님의 신방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맛인 선악과를 먹고 도망가 버린 아담 하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 그거 참 고약한데 정말 고약합니다. 그러다가 또 도망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보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널 보고 싶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심방을 가시고 내가 널 보고 싶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넌 그래도 난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힘들게 살고 있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너의 삶들이 너무나 애틋하다. 나는 너희들 하루라도 보고 싶다. 주님께서 그 지나가시 탁탁 가시는 들리시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태어나면서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 태어나면서 조건 환경 없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손가락과 조롱받고 피난받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뒤 배경에는 우리 주님 왜 이 사람 무시하냐 나를 무시하냐 네가 이 사람 네가 조롱하느냐 네가 나를 조롱한다. 배우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데로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뭘로 채워야 할까 진리를 한번 채우고 싶어요. 세상과 어떤 것과 항상 핍절한 거예요. 그 진리를 좀 어떻게 좀 채우 공허한 마음 채우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굉장히 하여튼 예수님만 오시면 그 앞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하고? 일하고 마리아는 뭐하고? 말씀 일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주님 뭐라 했어?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얘는. 근데 그 일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듣는 것도 너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원하는. 근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 좋아했어. 자, 마리아가 그와 같은 신부가 환경이지만 오늘 뭐라고 부활의 뭐 첫 목격자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왜 좀 유력한 인물 좀 사용하시지? 왜 좀 신뢰받은 그런 인물을 사용하시지? 왜 이런 인물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제약도 되어지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친분의 환경이나 그렇게 살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간절했다. 누구보다 제자들보다도 그래서 남들이 비난해도 그저 말씀 듣는 거니까 그러더니 뭐가 자라게 돼? 뭐가 자라게 돼? 믿음은 들으면서.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듣기를 사모하고요. 듣기를 즐겨하고. 아멘. 그래 믿음이 자란다고요. 법칙이라고 했잖아. 육신이 반응하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 영혼이 반응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건강하냐 병드느냐. 믿음이 자라는 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디가 자라느냐. 아,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왜? 십자가를 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 여러분 고난중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치를 지우고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대속물이라고 하죠. 대속물.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물.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제물입니까? 실감이 안 나. 왜 나를 위한 제물이냐 왜 실감이 안 나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냐고. 그 끔찍이 아끼는 자식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장 목 내놓으면 목 내놔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목 내놓을 수 있어. 부모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 가치를 우리는 바라고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 희생과 이 가치가 뭔가 의미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의미가 있죠. 나 같은 쓰레기 위해서 죽으셨어. 나같이 못난 것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의 관계에서 고맙잖아.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찾아와 주시어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곧 죽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깨뿌려서 자기 가장 귀한 거. 귀한 거 보여줘요. 이거 가치가 없어.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밖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가치를 모르겠어요. 이거 너한테 이거 있어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감동을 먹었어요. 주님 한번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일생 중에 한 번이라도 해. 기왕 예수 믿고 예수님 덕분에 산다고 한다면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일생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주님 앞에 주님 한번 감동하십시오. 이게 막달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 몇 명이서 막달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골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애들 오지 못하게 거기까지 그냥 갔어. 크,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하시는 거 행복해.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거기 보면은 그 잠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나옵니다. 그 얼굴. 그 형용 못할 얼굴과 모습. 내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 심정이 어떻게 묘사가 될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증거로 뭐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금요일 밤에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은 이제 장사 책임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무덤까지 알아놨어.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어요? 무덤까지도 알아놨어.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야? 뭘 기다릴까? 안식일단은 토요일은 꼼짝을 못하니까 가볼 수가 없어. 무덤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은 이게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는 아시는데 아는데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 보고 싶고 그 무덤에 쫓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내내 기다렸어요. 무덤에 새벽이 되자마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주님께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이것이 너무나도 복받쳐 오르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 안식일이 지난 새벽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주일 오늘 일요일 새벽 무덤으로 막 무덤에 딱 갔더니 오 이상한 광경이네. 이상한 광경. 유대인들은 무덤은 뭐라 그랬어요? 돌로 문을 딱 막아놓는 거죠. 막아놓던 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 그걸 보고 반응이 뭐냐? 울었어. 다 울었어.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 눈을 막 의심하는 거야. 아니 안에 보니까 돌멩이가 도착 돌멩이가 닫혔던 게 열려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안을 보니까 비어 있어. 울음이 막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이 막 솟고 울음. 왜? 이거 뭘까? 예수님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 그 악랄한 놈들이 예수님이 시신까지 훔쳐갔다. 갖고 와서 어디가 뭘 하려고 그랬을까? 또 무엇에 써먹으려고 저럴까? 그 시신을 또 훼손하면 어떡하냐? 막 마음속에 막 편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 울고 있더니 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울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져서 우는 거예요. 통곡했다고 해요. 통곡.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언제 가슴이 무너져요? 언제 이렇게 통곡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목 놓아 울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천사가 그럼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는 모양이에요. 안 믿는 큰 손해예요. 마귀의 존재를 믿어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다고 믿으면 천사도 분명히 있는 거지. 왜? 마귀는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악한 천사. 그러면 선한 천사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수 있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싸움이에요. 악한 천사들을 악한 천사장이 루시퍼고 그게 사탄 마귀고 사탄 마귀 루시퍼를 쫓아서 같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것들이 못된 것 더러운 귀신들이고 살아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받고 오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한 천사들 마리아가 봤잖아. 마리아가 여기서 놀라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고 그냥 천사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저희도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견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들이 있다고요. 믿어져요? 여러분 가정에도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파견된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타나가지고 무덤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이렇게 앉아 그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 우느냐. 마리아가 뭐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내 주님을 여기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다. 오늘 이 세상의 성도는 모습이에요. 감이 안 나. 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감이 안 나. 마리아는 이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 사람들이 다른 놈들이 다 옮겨갔어. 이거 어떻게 되리냐.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막 도대체 이 슬픔 극한 슬픔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놀라운 사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거기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 거기 계셨는데 마리아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살리라. 이렇게 잊어버려라. 그럼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우리가.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눈앞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본다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내용도 우리가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모르면은 그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어가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그 찾아 우리가 쫓았던 스승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절망하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 이들이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몰랐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린지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이 해석이 될 때에 그들의 닫혔던 영안이 열려진지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떠나셨어. 아 그분이 예수님.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다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가다가 턴 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가. 이 승리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살려. 아직 마리아가 지금 모르고 있어.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 예수님을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거 아니에요? 달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걸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당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여기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 동굴에 와서 너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왔어.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말로 라보니 선생님 15절 16절 예수님께서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어째서 네가 우느냐 주님께서 네가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넘어가요.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물음. 네가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왜 울어요? 주님께서 죽으셨 그 슬픔과 주님께서 그 아직도 그 시신이로서 그냥 그대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누가 가져가 버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우는 거고.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찾자는 계속 지금 주님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질문에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해답이 누구를 네가 왜 우느냐 왜 우는 거에 대한 해답이 그것을 울음에 대한 그 응답 해결점을 주님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울음에 우리의 모든 슬픔에 예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있지 않 살아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는데 왜 울어 내가 살아나는데 왜 슬퍼하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죽은 내가 아니라 살아난 내가 여기 있잖아. 할렐루야. 이게 뭐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소망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도 게다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마리아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열심히 하면 이름뿐만이에요. 머리 하루에 몇 개인가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건 어떤 기분일까? 자, 이 기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 우리도 이 감정을 가져야 돼. 이 감정을 가져. 마리아가 이때까지 몰랐어. 이때까지 가슴이 아팠어. 통곡하며 울었어.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여기까지 무덤까지 쫓아왔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울지 마. 이름을 불러주세요. 다시 살아나주세요. 그 앞에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 자녀라고 합시다. 자녀라고.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의 심정. 자녀는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자녀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아? 가슴이 아파서. 오매불망 소원이 뭘까? 다시 한 번만 더 봤으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마음 그걸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살았어. 다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어. 세상에도 바랄 게 있을까? 세상에도 바랄 게 있냐? 어?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거면 다 되는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그럼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직도 안, 이거 별거 아니다. 제가 목사 사표 써야 돼. 사표 써. 왜? 그렇게 못 가르쳤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큰 감동 아니네요. 그러면 저는 분당 신성교회 사표 잘못 마리아가요. 기막힌 이걸 감정. 이 기막힌 감정. 어떻게 살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다 나를 붙들지 말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안겨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거 다 놓쳐도지 괜찮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다시 사시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 다시. 내가 죽었다 가장 사랑하는 누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네. 우리 놓겠다는 거죠. 그 안겨서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마리아 이거 다 아시죠? 이 감정, 마리아의 기쁨 아시잖아요. 그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체가 되신 거지. 영을 붙잡아도 소용없죠.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이 중요한 결론.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 뭐예요? 부활하신 나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해라. 18절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이 탄생됩니다. 말씀 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우리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한질이 사모가 되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랄까.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우니? 누구를 찾니? 주님이 해답이죠. 이혜인 시인이요. 부활절 기쁨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당신이 안 계신 여기 스크린에 나와요.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은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갖고 계십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서 꽃다발로 엮어들고 당신을 뵈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 주옵소서.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오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